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탄생 75돌경축 조항보고대회가 15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대회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종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남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종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종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내각 총리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군대의 책임일꾼들과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 무력 성 중앙기관 일꾼 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꾼들, 접견자, 공로자, 혁명열사 유가족, 근로자들, 해외동포 축하단, 대표단들과 동포들, 반제민정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참가했습니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 외국 손님들이 여기에 초대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종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남 동지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2월 16일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자주위협을 영원한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줄 전출위인을 맞이한 대통운의 날로 빛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 영도사는 독창적인 사상과 영도로 현대 조선의 역사를 사회주의 승리의 연대로 빛내어오신 탁월한 혁명가의 가장 헌신적이고 영웅적인 투쟁 소사시이며 세계 사회주의 운동사의 자국을 남기고 인류의 자주위협을 힘있게 추동해오신 걸출한 영도자의 역사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 사상을 새로운 원리와 내용들로 심화 발전시키시고 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이론을 전면적으로 정립 체계화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영도의 전행정에서 투철한 반제자주적 입장과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적들의 반혁명적 공세를 혁명적 공세로 맞받아 나가 짚으셔버리시며 우리 식대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심으로써 주체의 사회주의를 공급발전시키시고 그 필승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하시었다. 이민유천의 순관 리념을 한생의 종치 신념으로 지련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시고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절대적 기준으로 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었으며 당도 국가도 군대도 오직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사회의 모든 제보도 인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반세기가 넘는 장관 기간 사회주의 집권당 건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며 우리 당을 사회주의 위협 수행의 강력한 향도적 역량으로 강화 발전시키시고 당과 혁명대우의 동일 단결을 절통같이 다지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그 어떤 제국주의 침략 세력도 일격의 경멸 소탕할 수 있는 무적필승의 백두산 혁명 강군으로 강화 발전시키시고 국방공업의 주체와 현대화를 새로운 높이에서 실현하시었으며 우리나라를 존민이 무장하고 존국이 요새화된 난공불락의 보루로 전변시키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 사회주의 운동이 심각한 좌절을 겪고 있던 시기 주체의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두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의 시대적 번복기를 창조하시어 진보적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고 사회주의 운동의 존재를 힘있게 추동하시었다. 보고자는 인민대중의 자주위협, 사회주의협의 승리를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고 영광스러운 김정은 시대의 휘황한 전도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은 천춘만대의 길이 빛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만년초석으로 하여 주체의 사회주의협을 끝까지 완성할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치어 조체의 사회주의 여배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 또 전진해 나아가자고 그는 강조했습니다.